있어. 사랑이란 호르몬 질병에 목매 집안, 학벌, 능력 다 무시하고 말 안 통하고 수준 안 맞는데 그걸 입술 맞대는 걸로 대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? 벌써 몇 번째 돌아서 있네요. 그냥 모르는 척 웃어버렸죠. 아무 말 없이 내 맘을 속여봐도 그대 내 맘 몰라 헤매이나요. 사랑한 내겐 익숙하지 않던 말이라 굳은 입술로 사랑해 사랑한다 그대 뒷모습에 외쳐봅니다. 세상의 모든 식탁에 색과 와인과 스프링이 있어서 나한테 필요한 건 저는 바를 수도 없는 욕심만 적성용 선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마지막 경고야. 다신 내 눈앞에 던져 뒤돌아오는 상처만 아파 죽어도 난 이 자리를 맴돌게 해줘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대 곁에서 성실한 힘을 내던 웃음만 세상 편하게 행복할 수 없대도 돌이킬 수 없대도 내가 택한 사람이죠. 그럼 너 신데렐라 되는 거야? 아니, 길라임의 좌표는 언제나 누구는 그 사이 어디쯤일 거야.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거품처럼 없어져 달라는 거야. 이게 나란 남자의 눈물뿐이죠. 보이지 않아 나를 찾지 못해서 내 사랑도 금세 숨어버리죠.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쉴 수 있어서 더는 바랄 수도 없는 욕심만 아무것도 몰라서 커져가는 사랑에 돌아오는 상처만 아파 죽어도 난 이 자리를 맴돌게 내 요건은 단지 이거였어. 웃음만 행복할 수 없대도 돌이킬 수 없대도 내가 택한 사람이죠. 고개를 돌려 아픈 눈물 감추고 스쳐 지나가요 거기 그대로 전하지 못했던 말 내 노래 들었어? 최소한 난 노력이래 됐어. 넌 뭘 했는데 직원들한테 정창 피하면 그냥 몇 번 데리고 놀다 치운 여자라 그만하랬지? 몇 번 놀다 치워? 그렇게 못해 왜 못하는지 보여줘? 우리 목도 마이크도 집어던졌냐? 당장 들어와 들어왔단 말 아니야? 왜 저만 안 돼? 행복할 수 없대도 돌이킬 수 없대도 내가 택한 사람이죠. 미쳤다 김주원 미쳤어.